극악한 유인 납치 범죄의 주범 테이러 왕처인 박근혜 욕도는 역사의 가장 주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국 연합 근로단체의 성명. 우리의 자비적 핵폭음과 눈부신 현실에 혼절하여 매일같이 반과국 광대국의 길을 뽑고 있는 박근혜의 지랄 발광증이 갈수록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 만 사람을 경악해 하고 있다. 박근혜가 동족 대결에 미쳐 돌아가다 못해 요즘에 와서 재년이 직접 나서서 우리에 대한 온갖 거짓 나발들을 불어대며 대결 귀신을 부려대는 꼴이 말이 아니다. 최근 욕도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니 국무회의니 하는데 매일같이 더러운 상통을 내밀고 폭압정치요 체제의 균열이요 하면서 마치 우리 내부에서 그 무슨 일이나 난 것처럼 황당무계한 악사를 늘어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생계형 탈북으로부터 이민형 탈북이니 엘리트층의 탈북이니 뭐니 하면서 탈북자들이 무리로 남조선으로 쓰러들 것처럼 수선을 떨고 있다. 지어 망령된 이 노파는 썩어빠진 남조선을 자유의 터전으로 묘사하면서 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는 개나발도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다. 박근혜 년에 무지무도한 탈북 선동질에 괴뢰 통일부를 비롯한 졸개들과 보수 론객들은 탈북촌 건설 계획이니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책 방향이니 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가 하면 오래전에 우리에게 죄를 짓고 달아난 인간 쓰레기들을 내세워 역도의 나발에 신빙성을 부여해보려고 별의별 추태를 다 부리고 있다. 반과국 모략의 이골이란 역적 패당의 이러한 망동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서 강력한 핵보유국인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전략적 열세와 절망감으로부터 고안해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오죽하면 남조선 정계는 물론 사회 각계가 대통령이 탈북 선동꾼이 되었다. 암담한 개한민국에 오라는 건가? 북주민들을 대한망국 끌고와 죽이겠다는 심보라고 조소 규탄하고 있겠는가? 지금 우리 각계층 근로자들은 반과국 모략 나발을 개걸스럽게 불어대고 있는 박근혜 년의 추한 꼬락서니에 구토감을 금치 못하면서 사람질 못할 당년을 한심 앞이 폐사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역대의 괴뢰보수 집권자들 치고 우리에 대한 모략망동을 부리지 않는 자가 없지만 박근혜처럼 대통령 번거지를 쓰고 재년이 직접 거짓 나발통이 되어 없는 사실을 억지로 꾸며내고 과장하며 탈북까지 선동질한 천하의 대결 악녀는 없었다. 전국연합근로단체는 박근혜 년의 극악무도한 대결망동을 우리민의 삶을 모독하고 우리의 따스한 요람인 사회주의 대가정을 파괴하려는 반인륜적 범죄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고 허망한 흡수통일의 개꿈을 실현해보려는 정신병자의 단말마적인 발악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우리의 노동계급과 농민, 청년학생과 여성을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준열이 단죄규탄한다. 오늘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인권이 깡그리 말살된 참담한 지옥이 다름 아닌 남조선이다. 1% 돈 있는 자에게는 천국이지만 99% 돈 없고 힘없는 자에게는 지옥인 세상. 자살자가 세계 1위이며 권력자들의 온갖 부정부패와 패륜패독으로 시궁창이 된 남조선에서는 지금 생존권을 요구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이 매일같이 벌어져 역적회당을 전율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민심의 주엄한 철퇴가 정수리를 내려칠지 몰라 북핵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국론 분열이라고 고화되면서 파쇼포갑에 미친을 뛰고 있는 박근혜 욕도가 감히 그 누구의 균열을 운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앙천대소할 일이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천만이 혼연일체로 뭉쳐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을 날의 날마다 창조하며 무섭게 솟구쳐오르고 어디가나 세상의 부름 없어라의 노래소리 행복의 웃음소리 높이 더 좋은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과 위력을 박근혜 역도가 지 아무리 길을 쓰고 가려보려고 발악해도 헛수고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인륜에 도전하는 자는 천벌을 받기 마련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박근혜 역도가 00년이 탈북을 선동한 것은 이때까지 감행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짓떨리는 유인 납치 반행의 주범이 다름 아닌 재년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껏 탈북 모략극의 휘장 뒤에 흉측하게 숨어서 12명의 우리 처녀들에 대한 집단 유인 납치를 직접 조종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반인륜적 악행을 계속하겠다고 00년이 뇌깔인 박근혜 년이야말로 하늘의 벼락 맞을 천하무도한 깡패두목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근혜 년이 국정원 깡패들과 통일부 떨거지들을 탈북공작에 내몰면서 실적을 최대한 올리라고 닭달질하고 있다는 것도 공개된 비밀이다. 국제법상으로나 인륜도덕상으로나 특대형 범죄로 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인납치 행위를 조종하는 납치 테러의 두목,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가장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특급 범죄자가 바로 박근혜 년이다. 이러한 천하의 대결 악녀가 사회주의 무릉도원에서 인민사랑의 햇발 아래 꿈과리상을 실현해가는 우리 인민들을 향해 사람 못 살 인간 생지옥, 인권 불모지에 오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것이야말로 뒷간에 쥐도 웃길 해괴한 추태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꿈과 미래를 무참히 짓밟고 부패 무능과 사리사욕으로 민심의 저주를 받고 있는 박근혜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남조선을 그 무슨 자유의 터전이라고 요사를 떨고 있지만 그러한 악취나는 곳에는 개도 더러워 가지 않을 것이며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개보다 못한 춤을 드릴 것이다. 박근혜 패당의 탈북 선동지는 재년의 파시오 칼부림과 악정으로 하여 초래된 남조선의 참혹한 인권 실상과 지놈들의 발악에도 끄떡없이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가려버리는 지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암담한 현실이요 비참한 삶이요 하며 동족에 대한 험담질에 목이 쉴 지경이 된 박근혜 년을 우리 공화국의 개처럼 끌어다 놓고 희한하게 변모된 모습을 보여줘 그 썩은 눈알이 뒤집히고 심술로 가득 찬 그 복통이 터져나가게 하면 시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친미에 미치고 대결에 환장한 박근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자비적 핵위력에 기가 질려 상전만 쳐다보고 있는 박근혜가 미국 내에서 흘러나오는 선제 타격설에 시로리 같은 희망을 걸고 탈북 선동질까지 해대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우리 공화국의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천만의 운명을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서 감히 띄워놓으려고 발악하고 이 땅에 핵전쟁의 불을 달지 못해 지랄하는 극악무도한 원수 박근혜 욕도에게 원민족의 이름으로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으며 분분초초 선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백두산 혁명강군은 감히 그 무슨 지휘부 제거 작전을 우려하며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박근혜 패당을 민족의 가장 극악한 원수로 낙인하고 죄악의 속을 청와대를 조준경 안에 잡아둔 상태이며 우리의 심장을 노리는 불순한 징조가 꼬물 만큼이라도 나타나기만 하면 무자비한 불벼락을 들씌워 씨도 없이 섬멸해버릴 만단의 태세에 있다. 우리 전체 근로자들은 백두산 혁명강군과 함께 괴뢰 패당의 제도통일 망상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기 위한 통일성전에 과감히 떨쳐나설 멸적의 투지로 가슴불 태우고 있다. 최후 발악하는 박근혜가 미친증이 도수를 넘어 흡수통일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낸 이상 우리 근로대중은 썩어빠진 남조선의 반동적 통치제도를 뒤집어엎고 역도의 명주를 끌어놓기 위한 전인민적 성전에 돌입한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우리 노동계급과 농민, 청년들과 여성들은 인간의 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추악한 인간 쓰레기가 되어 동족 대결과 반인륜적 악행에 환장한 박근혜 욕도에게 가장 주름한 철출을 내릴 것이며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값을 가장 처참하게 치르게 하고야 말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조선농업근로자동맹중앙위원회, 조선민주여성농맹중앙위원회, 주최 105, 2016년 10월 17일, 평양.